지금처럼 밝게만 빛나줘. 우리는 하루 따라 이긴 밤을 수놓고 너와 함께 날아가. When I'm without you I'm crazy. 자 어서 내 손을 잡아. We are made of each other baby. You